서 거니는 외로움이 누군가 우산을 받쳐들고 살며시 웃으며 걷자네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걷네 무어라 말하곤 싶었는데 잔비만 내려오네 비는 내리네 바람 줄 수놓은 우산 속에 사랑은 말없이 오고 가네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면 희미한 모습이 하루 지네 아직도 내 마음은 지나간 사람을 잊지 않고 있는 걸까 내 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어디쯤 있을까 비는 내리네 우산을 제치고 뛰고 싶네 저 빗속으로 워워